네, 안녕하세요. 아마 제 그 페이스북에 두바이유 가격 동향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그 기름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어서 기름값의 동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챙겨서 여러분들께 최근 기름값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그건 그림은 아니고 이건 펀드고요. 우선 뭐 이거 보죠 뭐. 런던 원유 시장의 펀드의 매입 초과 폭입니다. 1매가 1000바렐인데 뭐 10만 매 이렇게 돼 있고. 말하자면 런던 원유 시장의 원유 펀드의 매입 초과, 말하자면 순매수액.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끊어 왔는데요. 아주 뭐 가파르게 2011년 9월달 말을 정점으로 해서 저점으로 해서 아주 가파르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지금 현재 스코어는 뭐 거의 역사상 최대 매입 초과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뭐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지금 원유 시장에는 거의 뭐 투기판이구나. 이다 투기들이죠. 사실 뭐 저희 정규제 TV는 뭐 이 무슨 뭐 지상파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종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림을 사실 멋지게 다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8년도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국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이거 두바이유 기준입니다. 두바이유 기준인데 140달러까지 갔다가 급락했다가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격은 보니까 122달러 바렐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달러를 과연 넘었을 거냐 하는 것이 초점인데요. 최근 가격만 볼까요? 뭐 이런 뭐 제가 뭐 저희 논술실인 다른 위원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하면서 이제 그림 뽑아서 뭐 표시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122달러 오늘 이 가격이 다시 돌파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 122달러. 2008년도 140달러가 역사적인 레코드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뭐 투기가 굉장했죠.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또 석유 고갈론 이제 뭐 활개를 쳤습니다. 지금 두바이유가 바렐당 122.36달러 뭐 하루에 0.76 달러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0.5%포인트, 0.6%포인트가 올랐는데, 지금 재밌는 게 원래 그 기름 시장은 미국의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뭐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다. 이렇게 뭐 경진류가 있고 중진류가 있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논술실에 있는 그 김선태 위원이 그 중진류가 아니고 말하자면 중간류다 이제 이렇게 다시 개념을 바로 잡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요즘은 중진류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다 WTI다 이렇게 WTI 유종이다 이렇게만 씁니다. 그 두바이 유종이 있고 또 이제 브렌트유라고 있죠. 세계 3대 유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석유의 종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때 미국에서 주로 그래야 되는 것은 WTI로 불리는 말하 그걸 기준 가격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런던 북해 브렌트유다 하면 이제 브렌트 유종의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두바이유를 뭐 대부분 수입한다고 할 때도 그게 뭐 두바이에서 실려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두바이 현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실제로 이 두바이에 의해서만 뭐 많이 수입하는 게 아니고 주로 사우디 같은 데서도 많이 수입하고 이란에서도 수입하고 합니다만은 막 총칭해서 두바이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게 유종으로서 두바이유라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요. 우리 김선태 위원이 뭐 이쪽 분야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의 기준 가격이 적용되는 그런 시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뭐 지역적으로 두바이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 삼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두바이 원래 기름값은 웨스트 텍사스 WTI 뭐 습관에서 중질유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중질 뭐 무거운 질이다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뭐 중간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웨스트 텍사스 기름 WTI가 원래는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 또 그 다음에는 두바이유 이런 식의 어떤 가격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9년도를 넘기면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WTI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이 브렌트, 그 다음이 두바이유로 두바이유가 오히려 가장 비쌉니다. 실제로 기름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면 WTI가 가장 비싼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 그 다음에 두바이의 순으로 가는 것이 기름의 어떤 뭐 품질, 뭐 정제 비용 이런 계산을 하면 막 기름의 퀄리티로 따지면 WTI가 제일 비싼 게 맞는데 지금은 완전히 WTI가 제일 싸고 브렌트, 그 다음 두바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WTI가 뭐 오늘 아침 가격이 $106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브렌트유가 있고, 두바이유가 $1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 거꾸로 되어 있죠. 말하자면, 우리 질 낮은 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WTI가 그동안에 이 전 세계 기름 시장의 하나의 바로미터였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WTI가 기름 시장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거의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많이 쓰고 있고요. WTI가 오히려 가격이 싸지고 두바이가 올라간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WTI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두바이유의 요인이 있는데 두바이유에 대해서는 수요가 여전히 왕성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왕성한데요. 그 일본경제신문의 분석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원유, 이 사람들은 두바이라. 두바이 원유 120 달러 돌파, 아시아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투자만이 유입도 영향이 있다. 이런 건데, 투자만이 이건 아까 제가 런던에 원유 펀드 유입액 쭉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아시아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두바이유가 올라간 이유. 그 다음에 WTI와 두바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그 말하자면 가격 질서 체계가 뒤집어지게 된 이후에는 WTI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금 석유가 아주 공급 과잉이고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전략물자 석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금수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밖으로 유출이 수출 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수 수출 금지 품목입니다. 이 천연 자원, 내추럴 리소스들은. 가스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그럼 미국에서 가스나 오일 같은 것이 WTI는 뭐, 그야말로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이 WTI는 뭐, 미국에 지금 뭐, 쿠싱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지역인데, 이 쿠싱이라는 지역이 소위 시카고 이제 머칸텔 익스체인지 CME라든지 CBOT라든지 특히 아마 CME일 겁니다만은 원유 선물 같은 게 거래되고 나면 이제 결제일이 되면 현물 결제를 하게 되죠. 그 결제 중개 지역인 모양이에요. 쿠싱이라는 데가. 근데 이 쿠싱이라는 데 요즘 뭐 아주 뭐 기름이 남아 재고가 엄청나게 남아 돌고 쌓이고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쉐일가스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 쉐일가스 외에 이 쉐일청에서 오일도 굉장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가스 자체도 석유의 대체가 되는 거고, 또 소위 최근에 미국 이제 탄석유화라고 해서 이제 가스를 많이 쓰죠. 왜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도 이제 천연가스 또 보잉 같은 데도 뭐 바이오 그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이걸 탈석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가스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가스 가격이 아주 급락세입니다. 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WTI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석유의 기존의 재고가 과잉인데 그나마 또 이 셰일 오일이라든지 셰일 가스 같은 것이 나오면서 아주 미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 과잉 상태로 되면서 WTI가 계속해서 100달러 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두바이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하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 요인 이제 펀드 석유 펀드 이런 데 자금 유입을 급증시키면서 이제 그것들이 소위 이제 두바이유에 대한 투기 이런 것을 이제 부추기면서 가격도 이제 폭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최근에 뭐 기름값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석유 선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혹시 뭐 정규재 TV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금융 선물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아오셨겠습니다만 석유 가격은 석유 선물은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금융 선물은 말하자면 이제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말하자면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소위 이제 금리라는 것은 장기로 갈수록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되죠. 그래서 현물 가격보다 항상 선물 가격이 높은 소위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선물 이론에서는 큰 탱고다. 또 그 반대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다. 뒤로 가는 방향이다. 뭐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백워데이션이 오히려 큰 탱고보다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금융 선물은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쳐도 이게 뭐 기간 리스크 외에는 리스크가 생길 게 없죠. 뭐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뭐 근본적으로 공급이 안 될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현물이 프리미엄을 갖는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소위 보유 효용이다 또는 보유 편익이다 이런 말로 부릅니다. 그 convenience yield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에다가 더하기 뭐 이자 상당 또는 보험료 뭐 이 등등을 더해서 거기에서 현물을 확보하고 있는 이익을 빼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이 떨어지는 백워데이션 상태가 이제 지속적인 상태고 펀드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늘물이 이제 원흙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갈아타면서 말하자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면서 이제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심해져서 말하자면 지금 현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으냐 하는 것은 이제 뭐 말하자면 이라크 이란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현물을 이미 확보해 놓은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유 효용률이 더 떨어지게 되고 백워데이션 상태, 선물이 현물보다 다 가격이 낮은 상태가 더 심화되고 뭐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투기 펀드로 볼 때는 그늘물에서 원흙물로 갈아탈 때 이익이 더 많이 남게 되고 해서 이제 그 자체가 또 투기 자금을 불러들이는 아마 그런 요인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그 수요가 늘었다는 요인 외에도 말하자면 석유를 둘러싼 이 투기 시장 내에 어떤 구조가 또 두바이유를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겠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두바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뭐 WTI가 어떻게 되느냐 브렌트유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은 이란 전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지정학적 지오폴리티컬한 이런 측면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석유는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전 세계 석유의 부존량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셰일가스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셰일가스가 또 터지고 셰일 오일이 터져서 뭐 지금 뭐 러시아가 시베리아가 다 녹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다 뜨대지면서 그 시베리아가 다 녹고 나니까 뭐 아무데나 파이프만 꼽았다 그러면 가스와 오일이 터지는 지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도 얼음이 이제 얼어 있다가 얼음이 다 녹고 이제 초지가 다시 그린해졌죠. 그 파이프만 꼽으면 뭐 석유다. 알고 보니까 그린란드 전체가 석유에 떠 있는 그런 섬이다. 뭐 이제 이런 난리가 나면서 이제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가 독립한다. 뭐 하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브라질 같은 데는 요즘 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아예 발표조차도 안 하고. 그 뭐 시베리아에서 가스와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어떠든 그걸 가지고 뭐 부친이 다시 짜른 노릇도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정도여서 전 세계 석유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자체가 정말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흥미진진한 것은 전 세계 석유협회 이런 데 어떤 자료를 뒤져봐도 전 세계 이 석유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래서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 멜더스적 주장이죠. 뭐 자원 한정돼 있다. 뭐 지구가 어디 뭐 석유를 더 만들어내지 않는 동안에는 중국 같은 애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 친구들이 다 자가용을 타면은 뭐 석유가 금방 고갈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웃기지 마라 이런 반론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그 석유 매장량은 알기 어렵고 알 수도 없죠. 과학 기술이 좋아지면 기존에 옛날에는 뭐 입방메다의 유전을 발견해도 거기서 기름을 빼서 정제를 하면 1리터밖에 못 만드는데 지금은 10리터 뭐 물론 1리터 안에 입방메다 안에서야 뭐 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옛날보다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생산 수율 자체가 수십 배씩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 문 닫았던 석유 오일 필드의 뚜껑 다시 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뭐 무한적으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 지식 여하에 따라서 석유 부존량은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웃기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지구상에 돌멩이가 다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석유가 고갈이 되어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다 하는 것은 뭐 거의 명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말로는 확인 매장량 또는 부존량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confirmed reserve 그러니까 confirmed reserve. confirm 된, 확인된 매장량.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합쳐도 그게 매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석유 부존량이 지금, 그러니까 confirmed reserve가 매 10년에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개발을 저렇게 하고 엄청난 석유를 갖다 떼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유 부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만 보자면 오히려 석유가스는 가격은 지금도 한 25달러, 30달러 정도면 정도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석유 가격이 최근에 또 오르고 있고 이란 전쟁 여하에 따라서 또는 시리아 전쟁 여하에 따라서 아주 스카이와켓팅으로 솟을 수는 있어도 그건 금융적 요인이고 팔라틱스다. 그것이 석유 부존량, 예를 들어서 석유 자체가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유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께 오늘 하나 또 해드릴 만한 책은 이 책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자원 이라는 책입니다. 이 Fundamental Resource라는 건데요. 1권이 있고 2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1권이 아마 저쪽 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권입니다. 이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분이 이 80년대 초에 그거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0년대 오일 쇼크가 73년에 거대한 오일 쇼크가 터지고 80년대 초에 또 2차 오일 쇼크가 또 터졌거든요. 그래서 뭐 자원고갈론이다, 멜더스의 망령이 살아났다 하고 뭐 로마클럽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실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실 뭐 진보라기보다는 이 좌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좌편향의 그런 환경단체 또 정치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멜더스의 망령에 입각해 있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망한다. 지구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인간이 지구에 나쁜 짓을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이 너무 자본주의가 너무 지구를 착취한다. 자본주의가 지구를 너무 고갈시킨다. 이제 이런 거죠. 마치 가혹한 어떤 남성이 여자를 뭐 성폭력하듯이 말하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남성성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여성성을 아주 착취한다. 폭력을 간다. 이제 이런 사고를 사고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그래서 결국엔 지구는 망하고 인간은 망한다. 이제 이런 사고를 갖고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좌편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냐, 증오가 아니냐, 사회주의냐 이런 측면뿐만 아니고 뭐 환경론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좌익적 환경론, 좌편향 환경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린피스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 이 환경단체들도 이 좌편향적 성명서 같은 거 내는 거 보면 굉장히 좌편향적 그런 환경운동 그룹들이 많은데 이 환경운동 그룹들이 주로 아주 결집적으로 그 세를 얻었던 것이 70년대 오일쇼크가 터졌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소위 자본주의의 산업 시스템이 지구를 너무도 가혹하게 고갈시키고 착취한다. 단순히 지구의 뭐 공기와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뿐만 아니고 착취한다고 본 거죠. 농사도 너무 비료나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착취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석유는 너무 많이 떼쓰고 그래서 머지않아 다 고갈될 거다 하는 이제 시간표를 가지고 소위 종말론적 이제 교위를 전파하는 로직을 스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고 스킴이.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마르크스적인 종말론,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종말을 구하고 인간도 종말을 구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뭐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지상천국, 공산사회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초, 80년대 초의 환경단체들하고 소위 석유고갈론, 인구폭발론이 같은 겁니다. 석유고갈, 자원고갈론하고 인구폭발론이 이제 소위 멜더스적 구조죠. 멜더스가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자원은, 그러니까 식량자원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 직면에 있다라고 소위 종말론적 교의를 설파를 했는데 그 멜더스적 주장이 이제 70년대 굉장히 횡행하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71년인가요? 그때 나왔던 그 소위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여러분들 아마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면 이런 소위 좌편향적 교의에 대해서 들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성장의 한계 이런 얘기를 아마도 들을 텐데 그것이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게 소위 71년도에 소위 로마클럽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클럽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이제 소위 좌편향적 에너지관 또는 인구관, 인구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자원은 끊임없이 고갈로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인간을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제 논리인데 그 논리를 정면으로 깨부순 책이 바로 이 근본자원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참 우리나라에 정말 독서계가 아쉬운 게 이 좋은 책은 절판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려면 글쎄요. 아마 이제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수밖에는 없는, 책인데, 이 그 논리를 정면으로 깨부순 책이 근본자원이라는 책인데, 이 근본자원이라는 이 책을 쓴 줄리언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소위 멜더스적 종말론은 마구 퍼뜨리는 이제 환경학자들이 많으니까, 레스트 브라운이라든지, 폴 얼리히라든지, 이제 이런 환경 뭐 분자들 중국이 인구가 폭발해서 완전히 망할 거다. 그 중국은 지금 망하지 않았잖아요. 중국 인구도 어느 정도 컨트롤되고 있고 중국 인구의 성장보다 오히려 중국 녹색혁명, 농산물의 생산성, 농업 생산성이 더 빨리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폴 얼리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아가 만연할 거다. 왜?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중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농업 생산성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대한 기아의 인구에, 기아에 직면할 거다 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분이 당신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좋다. 멜더스 즉조의 자본주의가 망하고 자원은 고갈되고 인구도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 진짜로 믿는 거야 당신들? 그럼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그 당시 뭐 석유를 비롯한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줄리안 사이먼이 공개적으로 오케이 당신들이 어떤 종목이라도 좋다. 천연자원 중에 내추럴 리소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찍어라. 지금부터 10년이 지나서 만일에 그 자원의 가격이 지금보다 1원이라도 올라 있다면 10년 이후에 내가 만 달러씩 주겠다. 그러나 만일에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당신들이 만 달러씩 내게 주는 것 때 게임을 해보지. 공개적으로 나하고 게임을 하자. 만일에 당신들은 지금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인구는 폭발하고 해서 미국화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갈 것이다. 문명 파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으니까 나하고 내기를 하자. 이렇게 네 명이 붙었습니다. 네 명이 붙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10년 이후에. 뭐, 니켈, 아연, 뭐, 구리도 있고요. 그래서 네 개 종목을 붙었는데, 10년 이후에 이 네 개 종목의 가격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를 했는데, 10년 이후에 이 다섯 개 종목의 가격이 거의 뭐, 그때 내기를 했던 때의 거의 뭐 한 30%, 뭐 반 토막, 뭐 3분의 1 토막까지 무참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쓴 책이 바로 이 줄리안 사이먼의 근본 자원이론. 왜 인간은 그런 착각을 할까? 그때 70년도도 그렇고 80년도에도 그 자원의 가격, 석유의 가격이 폭등해 올랐던 것은 금융적 요인인데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객관적 요인이 아니고 금융적 요인이다.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물가를 보면서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천둥설 지둥설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해가 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해가 진짜로 움직인 것처럼 천둥설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것은 석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금융 때문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던 거다. 거품이 생겼던 거다. 그 당시 70년대, 60년대 정부들이 전부 뭐 복지한다, 뭐 한다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요. 그 거품이 형성이 됐죠. 그 결과로 자원의 가격이 폭등했던 것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원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 자원은 뭐냐? 석유가 근본 자원일까요? 아니죠. 왜? 석유는 인간이 그것을 석유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냄새 나는 끈적끈적한 액체에 불과했죠. 반도체? 그게 뭐 산업재료였나요? 우라늄? 그게 원자 에너지의 원천이 에너지원이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 이제 수소. 수소가 뭐냐? 수소가 그게 에너지냐? 지금 에너지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리안 사이먼이 얘기하는 근본 자원은 뭐냐? 물론 4만 달러, 5만 달러 받았겠습니다만은 근본 자원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근본 자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인간을 저주하냐? 인간이 자연에 뭘 착취하고 자연을 고갈시킨다고 너희들은 왜 그걸 저주하냐? 인간만이 자원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강한 긍정의 철학을 폈던 경제학자가 바로 이 줄리안 사이먼이죠. 이 줄리안 사이먼이 이 책을 써서 이제 뉴욕에 이제 책방마다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유럽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책을 읽고 격분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말하자면 환경론이 옳지 말이야. 환경을 보호해야지. 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약자라든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그런 악의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인간은 악의 존재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젊은 학자가 이 책을 보고 줄리안 사이먼에 격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주겠다. 내가 줄리안 사이먼 너를 학문적으로 완전히 논팔하겠다. 이 격분했던 학자는 당시에 덴마크에서 통계학을 전공했던 비오른 람보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청년 경제학자였죠. 이 청년 경제학자가 줄리안 사이먼 너는 너무 건방지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학문적으로 완전히 깨부수어 주겠다고 자기 밑에 연구원들을 조직해서 긴 연구 과정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묶어내게 되죠.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